미끌미끌 비눗 마냥 꺾일수록 빠져나가 아슬아슬 거품처럼 건드리면 터져버려 왜 이래 쌓인 채 모든 게 비밀투성이 미지의 별에서 날아온 아이 서리낀 창문 넘어 잠든 소년처럼 점점 네가 궁금해져 훌쩍 날아가 살